조선에서 전 군중 쪽 운동으로 국토관리 사업이 심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올해 봄철 국토관리 사업은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자기 지방의 기후, 토양 조건에 맞게 바느림 나무들과 넓은잎 나무들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조건에 따르는 심기 방법을 적용하면서 나무 심기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에서 선차적 역으로 나서는 산불 방지 사업에 힘을 놓고 있으며 산림경영소들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지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